예.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재석 씨가 나와서 그 MC를 사회를 보시고 여러 명 김구라 씨나 뭐 이런 분들이 패널로 나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은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요. 같은 자리에 누워 있지만 동상이란 뜻이고요. 이몽, 꿈이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같은 자리에 누워서 옆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자지만 꿈은 다른 꿈을 꾸는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말합니다. 그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주로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간에 갈등을 가지고 나와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이 편집을 잘 하는가 하면 맨 처음에 자녀가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면 자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참 엄마 아빠가 참 너무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엄마 아빠 입장에서 또 착 이 편집을 해서 보면은 또 그럴만 하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됐죠. 그죠? 아무 편집을 굉장히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 치어리더 하는 이 여학생이 좀 몸집이 큰 여학생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엄마도 몸집이 크세요. 누가 봐도 그 딸이에요. 딸 보면 엄마 딸 이렇게 맞출 수 있겠는데 그 엄마의 소원은 계속 딸이 살을 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먹는 것을 제어하고 이게 이제 아예 고민이 된 겁니다. 뭐 별의별 고민이 다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학업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로 또 부모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들을 가지고 나와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이 해결책을 서로 찾아가는 제가 볼 때는 요즘 프로그램 가운데 부모님들과 자녀가 함께 볼 만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데 아주 이 프로그램은 같이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TV 광고하러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도 한 번씩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합니다. 요즘 다른 집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가. 다른 부모님들,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크게 느낀 것은 이렇게 우리 보통 평범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집에서 밥도 잘 먹고 학교도 잘 갔다 오니까 아이들이 다 잘 지내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희 자녀들을 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됩니다. 웃고 있지만 얘네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렇죠? 앞에서 말 잘 듣는 것 같지만 얘들의 생각은 부모하고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죠. 동상이몽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과 우리의 꿈이 다른 적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동상이몽에 출연하고 있는 그 자녀와 부모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하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계실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다른 잘못된 꿈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한번 말씀에 비춰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동상일몽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사실 중요한 본문을 봤는데 이 7장은 이 사무엘이 일으킨 영적 부흥 운동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스바 부흥 운동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옛날에 한참 이제 부흥사 강사들 많이 다니실 때 이 포스터 이렇게 길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시잖아요. 그죠? 그거 보시면 미스바 대각성회 한 번쯤 보셨죠. 그죠? 많이 쓰던 이름입니다. 뭐 양재동 미스바 뭐 그다음에 뭐 어디 뭐 청계산 미스바 해 가지고 이 미스바라는 미스바가 아닙니다. 미스바라는 이 지역을 놓고 이 부흥에 대해서 부흥사들이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근거가 이 7장에 있습니다. 그죠?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그들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그 미스바 대부흥 운동, 그게 7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7장을 통해서 전쟁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사실 같은 장소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동상인 거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좋았는데 오늘 8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그죠?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8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첫째로 사무엘도 별로 이 왕을 달라는 요청을 기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도 원하셨던 것이 그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는 것이 마치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8장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사무엘상을 예전에 읽을 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뭘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하면 왕국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로. 그죠? 그리고 이 왕국은 이 구약의 왕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가실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이 구약의 왕국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지 왕이 세워져야 되고 왕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계획도 왕국을 만드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왕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왕을 세워야 될 텐데 뭐 세우기도 세웁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라고 시키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에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갈 길을 쭉 본다면 분명히 왕을 세우고 왕정으로 가야 되는데 왕국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왜 기뻐하지 않고 다른 꿈을 가지고 계셨는가?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왕을 달라고 하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자, 먼저 맨 처음에 이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은 조금 삐졌습니다. 오늘 8장 앞부분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데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렇죠? 사무엘이 삐진 겁니다.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자기가 지금 잘 다스리고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이죠. 그렇죠? 사무엘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를 보시면 하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도 분명히 기분이 안 좋아하고 계십니다. 왜 안 좋아하고 계실까요? 7절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좀 이 오늘 조명이 어두워서 여러분 마음도 어두우실 수 있는데 좀 크게 우리 힘있게 한번 7절 8절 하나님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지 않았는가 하면 왕 세우는 것 자체 때문에가 아니라 그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왕 자신들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그 다른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른 꿈, 이 동상 이몽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8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왕으로 삼지 않는 마음은 곧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보신 겁니다. 심각하게. 그렇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나눈 대로 우리 안에 마음에 왕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왕 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돈이 왕이 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왕의 자리에 다른 그 무엇이 앉아도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일 힘들었던 문제가 신학적으로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좀 정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이 신사도 운동을 가만히 보시면 예전에 하던 우리 순복음교회나 아니면 오순절 교회들이 하는 그 성령 은사 운동보다도 조금 다른 좀 다른 차원의 이들이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하는 교단 중에 제일 앞장서는 교단들이 오히려 순복음교회들입니다. 오순절 교단들이죠. 재밌죠? 아, 재미없으신가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하던 은사운동하고도 좀 다른 그런 개념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좀 버림을 받은 사람이 한 분 있는데 토드 벤츄리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도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은 아마 그 전에 좀 이렇게 노시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조폭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온몸에 이렇게 문신도 있으시고 등치도 이렇게 크신 분인데 그분 집회를 제가 이분 어떤 뭔 얘기를 하나 해서 이렇게 집회를 한번 클릭을 해서 봤더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회하고 있는데 단상에서 높은 단상에서 막 집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맨 앞에 앉은 그 연세가 조금 있는 아줌마의 얼굴을 발로 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이 오토바이 타는 이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이 오토바이 부츠로 찹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토바이 부츠로 차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얼굴을 찼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쓰러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이 뭐죠? 성령 체험을 막 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중국 신사를 앞으로 나오라 했는데 그 차이니스 젠틀맨을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저 사람을 갖다 들이받으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저기 나오는데 이분 등치가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런 분이 막 달려가서 그냥 한 방에 뻥 들이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빨이 하나 날아갔대요. 그런데 쓰러져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성령 이 신비한 성령 체험들을 막 했대요. 그렇죠? 말이 됩니까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도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뭐 두들겨 패거나 뭐 두들겨서 뭐 나가게 하거나 그런 거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손을 대실 때는 굉장히 지극히 부드럽게 굉장히 친절하고 정말 부드러운 손길로 대신 적은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귀신 들린 자를 막 때려가지고 뭘 쫓아내거나 그런 적 없으시단 말이죠. 성경에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령님은 굉장히 너무나도 본인이 드러나는 것도 부끄러워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의 영광을 드러내는 굉장히 수줍음을 가지고 계신 영적인 인격체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괜히 멀쩡하게 앉아있는 아주머니를 발로 차라고 시키실 리가 없죠. 그럼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대요.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자기 음성이었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사단의 음성이든지.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그는 간증하며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뭔가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행한 적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음성에 이끌리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왕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에는 임파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사의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능력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이 이 영적인 은사를 가진 이 사람과 같은 능력을 행하는 이걸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가만히 이분들의 하는 모습을 잘 보면 성령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성령님을 자기가 부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내가 나눠주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을 다시 도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갑자기 없던 능력을 불러들여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왕이고 성령님이 왕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찬양을 부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면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꿈에서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판정해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왕되심보다는 내가 왕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왕되심보다는 다른 것이 왕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다른 꿈들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뭐 이상한 거 많이 안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노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실 때 있습니다. 여러분 곤란하시잖아요. 기도한다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목사인데도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 때 많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감기 걸린 분 제가 찾아가서 기도하고 나왔더니 더 심해져요. 우리 집 식구가 감기 걸려요. 못 찾는 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고쳐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왕 되려고 하는 이 꿈에서 깨어나고 다른 것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꿈에서 깨어나고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영적인 동상이몽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처음에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게 된 데는 배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나이가 좀 많이 들고 8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사였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아들들을 지역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사사는 저지들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입니다. 그렇죠?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결을 내릴 때 뇌물을 받고 자기에게 뇌물 준 사람에게 좀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8장 1절, 2절 쭉 보시면 특별히 3절에요.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처럼 정직하게 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기의 이익되는 일을 위해서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이 판결을 할 때 조금 삐딱하게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이게 백성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이제 보아하니 사무엘은 오래 살 것 같지 않고 사무엘이 죽으면 저 현차는 아들들이 지도자가 될 것 같은데 그건 안 되겠다.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에게 달라. 얼마나 정당합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지도자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사사를 요구하지 않고 왕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모세 같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고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한 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후반부에 읽었던 우리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백성들이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생기면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힘들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엄히 경고하는 말씀을 다 거절하고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그렇죠?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단순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을 달라는 마음으로 요구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사울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왕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나라들을 보니까 그들도 다 왕이 있거든요. 왕이 있으면 뭔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왕이 전쟁을 나가 싸울 때 앞장서서 멋있게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 우리도 그런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세상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게 다른 꿈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과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가 하면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거룩, 뭐가 거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맨날 이런 얘기하죠. 거룩은 뭐가 거룩한 겁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렇죠? 구별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과 다른 꿈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대하고 꿈꾸고 계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도 세상과 같은 왕을 달라고요. 우리도 세상과 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이 포브스라는 유명한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이 미국의 대형 교회들과 이들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재미있는 논문을 이 잡지가 발표했습니다. 이 잡지에 따르면은 이렇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는 대기업 조직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기독교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미국의 대형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특별히 포브스는 교회의 책임자인 목사의 경영 전략이나 기업적인 수완이 뛰어날수록 그 교회는 매년 성장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대형 교회가 될수록 숫자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세상에 있는 기업들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그 전략과 방법들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의 모습은 점점 더 이 경영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 CEO적인 그런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더 크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형 교회의 경영 목표는 기독교 신앙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전한다라는 것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지향하는 기업 논리와 유사하다. 그죠? 기업은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러 앉혀놓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습은 그냥 교회라고 부르고 회사라고 부를 뿐이지 그 모습은 거의 같다라고 그 잡지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최대 대형교회인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인데요. 조 오스틴 목사의 아들 조엘 오스틴 목사가 1981년 당시 대학을 중퇴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교회 영상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기업의 후계자 체계를 모방했다. 그죠? 원래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커지니까 대학을 아예 그만두고 교회 안에 영상 사업부를 담당을 맡았어요. 그 조엘 로스틴 목사님이. 그래서 그 교회에 돌아와서 이 영상 사업부를 어떻게 크게 만들었는가 하면 이 교회의 텔레비전 방송은 전 세계 140여 개국에 전파를 타기 시작했고 이 조엘 로스틴 목사님 와서 한 업적입니다. 1999년 그 아버지 조 목사가 사망한 뒤 아들이 당회장직을 인수받고 교회 미디어 사업을 한층 강화했다. 현재 레이크우드 교회는 전국적으로 4개의 케이블 방송을 인수해 오전 8시와 10시 사이에 집중적인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며 영상 산업에 연간 12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거 2003년도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마 더 커졌겠죠. 이들 대형교회는 뜻을 같이 하는 소규모 벤처기업들과 경제적 협력 관계를 수시로 형성한다. 교회는 자금 운영이나 마케팅 기술적인 면에서는 철저히 기업의 자문을 구하고 기업은 교회를 통한 기업의 이미지를 교회를 통한 기업의 이미지를 재고를 꾀하기도 한다. 이 교회가 점점 기업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과 손을 잡고 서로 마케팅 전략과 교회의 운영 전략을 주고받으며 서로 같이 성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거 여러분 좋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운 구별된 모습을 포기하면서까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며 커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게 모든 교회의 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점점 기업체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공동의회나 아니면 회의 때 이야기 나오는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라는 단어를 빼고 거기다가 회사 이름 예담 컴퍼니 한번 넣어보십시오. 말 다 통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이제 교회를 회사처럼 여기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죠? 목회자들은 점점 전문 경영인이 되어져 갑니다. 목사의 모습은 CEO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성도들이 옛날에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 또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 또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 능력이 뛰어나고 수완이 뛰어나서 성도 수를 늘 많이 모을 수 있는 목사님을 교회들마다 서로 청빙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기대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백성, 구별된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도 왕이 있으니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들은 저렇게 잘 싸우니 우리도 잘 싸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의 나라는 저렇게 부요하니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동상이몽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 세상을 부러워하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싱글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세상이 부러우면 여러분 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독특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은 추구하지 않는 독특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왕을 갖는다고 우리도 왕을 달라는 그 어리석은 요구가 아니라 세상은 왕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그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누워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세상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담교회가 아니라 세담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